이 성경의 대목은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의 전편이에요. 지난 주일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 아주 하기 힘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내가 잘했다고 해야지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잘하셨어요. 그 천사 같은 바나바하고 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바울하고 싸운 이야기는 설교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돼지가 뭐였죠? 일주일 지나니까 다 잊었어요. 둘째 돼지가 뭐였어요? 싸웠지만 근본적으로 사역에는 함께 이견이 없이 지속적이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아무도 안 졸으신 것 같은데 다 잊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서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데 1학기 거 시험 본 거 그러니까 한 두 달 반 정도 지냈다고요. 이제 계약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디 한번 내가 알아나 보자. 지난 학기 교회로 가르치고 이번 학기 가면 종말로 가르치. 교회 네 가지 특성 전부 눈을 피해가지고 천장 바다. 도대체 이렇게 다 잊어버려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제가 고통을 치다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을 놓고 두 지도자들 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해요. 그러면 오늘 제 설교는 그 마가라는 요한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What kind of guy he was? 왜 이 사람이 중간에 돌아와가지고 이 지도자 둘 사이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어? 성경에 황제들이나 왕들의 이름도 건너뛰는 분들이 많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가나안 복지에 오기 전 400년 에집트에 살았는데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한 명도 이름이 안 나와요. 마가라는 요한은 일곱 번이나 그러니까 실시하잖아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목사님 설교하신 전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뽑았습니다. 이 청년은 어쩌다가 우연히 바나바나 바울의 손에 붙들려서 선교를 하러 갔다. 천만에. 이 청년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선교하시는 분들 뒤따라 갔다. 천만에. 보통 청년이 아니었어요. 저 우리 하나프로 조성종 사장님 연합교회 형제인데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오셨는데 바로 요 옆에 어디 살아요. 재원관하고 같이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성지순례 가서 제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의 하나인 오늘 이 장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곳에 갔습니다. 시온산성의 한쪽 구덩이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일컬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여지는 곳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장소가 아니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그 집에 가서 보면서 아하 여기가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였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봅니다. 예수님과 관계해서 기가 막힌 일이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요 네 장을 거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Upper Room Discourses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례적이에요. 하루 저녁 이야기를 네 장이나 기록해 놨어요. 그곳이 바로 누구네 집이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집 주인은 어머니지만 자 거기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누가 수발을 들겠어요? 누가 물 떠다 주고, 누가 밥 갖다 주고, 누가 화장실 씻어주고, 누가 옷 세탁해 주고, 누가 하겠어요? 집안 가족들이 했을까? 네? 어린 시절부터 마가라는 요한은 어머니를 도와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버리고 있는 구속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들었던 형제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집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 체일 장로교회를 친다면 이 교회 설립자 아들하고 똑같아요. 누구신지 모르시지만 제가 어떤 분인지. 예루살렘 교회의 근본을 이루는 형제입니다. 그 집이 예루살렘 교회니까 바로. 거기서 무슨 일을 벌어졌어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3대 화가들의 그림 속에 보시면 바로 그 장소가 이 집 옥사 꼭대기. 거기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성령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내가 이제 너희를 같이 있다가, 보세요,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가 내가 떠난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떠나도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헬퍼, 컴포터, 애드보케이터, 너희를 위한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그가, 내가 너희와 같이 있던 것처럼 그가 너희와 너희를 동행해서 같이 최초 가르치신 것이 성령님에 대한. 그게 이 장소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오순절 날까지 열흘간 사도들과 120명이 열심히 보내서 그 집 옥상에서 꼭대기에서. 네? 조 사장님 기억납니까? 이 교회 5분의 1만도 못하지? 예. 네. 거기서 복작복작 하면서 120명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죠.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최초, 인류 역사 최초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는 방언의 기적이 터져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돌만도 못했던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되는 날, 그날 이 집에서 벌어졌어요.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이 대목이. 그로부터 역사가 15년이 지났습니다. 언제로부터? 오순절 역사로부터 15년. 왜요? 시간 독서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려고 했다. 이 헤롯이 로마 역사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 주후 41년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왕으로 등극해서 3년 만에 44년, 요 12장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독충이 그를 먹게 해서 죽여버린 그 인물입니다. 역사에 그대로 등장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연결이 된 거죠. 주후 30년 정도에 예수님 승천하신 걸로 본다면 약 14년, 15년 후에,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제 설교의 본론입니다. 역사, 여러분에게 정황과 역사적,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제 설교의 본론입니다. 첫째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 교회, 조금 더 크게 말할까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영적인 무리들과 혹은 육체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과 하나님과의 대영적 격돌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지고 있죠? 헤롯 왕은 박살내려고, 이거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게 여기서 생겼는데 어떤 나라는 3,000명이 회개도 하고 어떤 나라는 거기서 난리가 나기도 하고, 이것들을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왜 이게 예루살렘에 끼어 들어와가지고 내 통치에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것을 싹 제거시키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중요한 인물 세 사람 중에 둘을 잡아가뒀어요. 누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빠졌죠? 요한만 빠졌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은 아마 어디가 다른 곳에 가서 둘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즉시 야고보는 죽여버렸죠. 최초의 이 스데반을 이어서 열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왜 안 죽였다고요? 오순절날 이르기 직전 유월절날 온 유대인들이 본인들 앞에서 본때 있게 죽여가지고, 자 교회의 지도자들 다 죽었는데 교회가 이기겠느냐? 헤롯 왕권, 세상의 권세, 군세, 군사와 권세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가 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그 광복 70년을 엊그저께 8월 15일날 보냈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뭐 별 사건이 아니지만 우리 한국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우리 선배 성도님들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 병원들 다 문 닫고 우리도 엄청난 세속 권세의 짓밟힘에 피 흘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즉시 순교해버렸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고 문 닫았습니까? 아까 여기 읽어보신 부분에 보면 이들이 말이죠. 참 놀라운 신원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12절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안 되나? 12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그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하고 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다 망한 것 같이 보여요. 지도자도 없어요. 예배 인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은 문 닫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소망도 없고 대책도 없고 방안이 있느냐? 지도자가 있느냐? 아니 이렇게 교회가 쑥대밭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짓밟혔는데 교회 문 닫아야지 뭐 몇 사람 뭐 하겠어? 누가 하겠어? 우리 모두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헌금을 내서 누가 돈을 내서 사람이 어디 있어서 무슨 일 하려고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짓밟혔는데 문 안 닫았어요. 방법도 없었어요. 대책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런 면에서 여기 앉아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세대에 비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믿음의 성숙과 훈련이 안 되었지. 아마 저희 어머님 같으셨으면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어머님 사랑으로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군대 갔는데 한국에서 군대 간 날부터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하루에 두 끼를 금식하셨어요. 한 끼만 잡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잘 제대하고 나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졸려고 하셔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지금 눈 감고 계시는데 눈 떠보세요. 저는 우리 어머님처럼 그런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목회자는 됐지만 여러분 중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죠? 더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고 어떤 아이디어도 없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포기하고 있고. 자 역시 제가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역사의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역사관이에요. 역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아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니에요. 두고 보십시오.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벌어졌죠?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옥에서 풀려나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다 뭐라고요? 예, 이게 진짜냐? 아무도 안 믿었어. 또 내라는 여자아이부터 시작해서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네가 미쳤냐? 옛날 성경에 그렇게 번역됐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갔는데 착고에 채워져서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문 밖에 있느냐? 너 미쳤냐? 예, 우리 보통 너무 좋으면 그만하죠? 너무 좋으면 뭐라고 해요? 꿈이냐? 셋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꿈이 아니면. 한번 꼬집어 보라고. 한번 꼬집어 보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죽이고, 아, 살리고, 야고보는 죽였다. 저는 여기서도 조금 공부를 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두 사람의 사도를,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 너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사람, 왜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죽였을까? 각자 다 자기 몫에 사명이 있는데 야고보의 경우는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사도 반열의 상급과 사역이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훗날 죽습니다. 언제 죽냐면 이제 황제가 계속 바뀌는데요. 이 오현제 황제가 마지막이었던 네로가 황제에 올라서 나중에 네로도 이제 올라오면서 황제의 지위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리자 자살해 죽잖아요. 그때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맺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왕위에 있을 때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주 60년 전후에 로마를 불태우고 거기 살고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했어요. 그 무렵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주후 60년이면 이 사건은 지금 언제 벌어지고 있냐면 주후 44년 무렵이에요. 약 15년 이상 하나님이 베드로를 귀한 지도자로 써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풀어놓으셨다. 자,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교회는 승리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 절대로 세속적인 권세나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연약하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야고보는 야고보대로의 역할과 사명이 거기까지였어요. 순교자가 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한국에도 순교자가 약 한 250명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라야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사하고 나는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한 가지만 하겠다. 일편단심.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남아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전체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말해요. 이 전반부의 주도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12장까지 13장부터 바울사도가 등장했고 지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바톤터치를 해서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한다면 누군가와의 사이에 연결점이 필요해요. 그게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였다고.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살려주셨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활용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어떤 인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습니까? 베드로가 자랑하고 신앙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내세우고 그래서 썼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저는 늘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 역할을 많이 했던 인물이고 얼마든지 그런 만큼의 말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베드로가 성경 전체에서 배운 게 그거였던 것.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높이 쓰시는데 거기서 그가 깨달았던 건 뭐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이 하신 거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쉬고 I'm gentle and I'm humble. 잠언이라는 성경을 읽어볼 때, 오늘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각각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들의 서클 속에 바울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교회를 피방한 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편에 끼려고 그래? 그거를 지적하면서 서로 웰컴하는 인물 저희 반패들. 물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신 바나바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려고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 모양의 훈련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감옥에 가서 다 죽었다가 다시 풀려난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겠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체험 가졌으면 진짜 매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베드로의 체험이 필요 없으시니까 잘 믿을 줄 알고 감옥에 안 집어넣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고생했다가는 나는 도중에 돌아설 것 같으니까 감옥에는 안 집어던지시고 여러분 저는 그 그릇이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는 끝나버리니까 순탄하게 살살 좋은 나라에 미국까지 와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체리에 와서 살기야. 예. 베드로의 여러 굴곡진 측면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살펴서 그의 글 속에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체험을 받은 고백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감옥에 던졌다가 자기를 살려주셨으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body. 나는 somebody가 아니다. 난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내세울 것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무시하고 공부만 되고 그저 고기나 잡다가 주님 품에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겸손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것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후에 사도들이 대행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의 특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인격적 캐릭터리스트 성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한없이 은혜로운 모습,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넉넉한 모습, 허물 많은 배들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따지려고 안 되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려고 안 되고 누구한테 총 쏘려고 하지 않는다고 나도 허물이 많은데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겸손을 허리로 통이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제니 장로교회 내가 밥 먹으러 가면 1번으로 줄 서야지 다 내 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내가 먹고 남은 것도 없으면 난 집에 가서 먹겠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에이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 다 먹고 내가 설거지까지 하고 가겠다. 내 나이가 몇인데 설거지 당번이냐. 이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통했는데 지금은 초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나이에서 마이너스 20을 해야 정신 수준으로 맞는 나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신데 지금 나 70이다 50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설거지 하셔도 크게 잘못될 게 없어요. 아 지금 한국에서 목사님들 은퇴 연령을 무한대로 바꾼 교단도 있고 75세로 바꾼 교단도 있고 다 바꿔요. 이제 다 교회가 인정을 해요. 자 정년 퇴임도 자꾸 늘리려고 하잖아요. 아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셔야 한다. 다시 내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하고 뒷자리 나갈 일이 아니고 주의 일에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숨 붙여주신 한 그래 나 성가대 내가 부족하지만 하자. 지금 여기 성가대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차기현 집사님 복을 받으셨는데 헨델이나 바하가 위대한 찬송을 지었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 찬양대가 헨델의 메시아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휘하겠습니까? 작곡자가 누구예요? 헨델! 여러분 다 하늘나라에 성가대가 될 각오를 하시고 죽기까지 성가대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도 성가대 해야 되겠다. 내 나이는 몇인데가 아니라고 말씀. 하나님이 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릇으로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 진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긴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연합회 시절에도 25분 넘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해야 되겠어요, 시간. 자, 또 잊어버리실 테니까 다시 묻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는데 제목이 뭐였느냐? 교회의 승리.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권세의 싸움과 대립이 나오는데 얼핏 보기에는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하지만 그 안에 마가라 요한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초지일관. 이것이 교회 승리의 원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박살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4년 만에 하나님이 통치에 먹게 해서 즉각 처형시키고 역사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요세푸스가 자세히 써놨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 마가라온 요한을 성장시키시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봉사를 쓰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15년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도들이 들락거리고 예수님 들락거리고 죽도록 청소하고 나면 또 밤에 누구 찾아오고 밥 차려줘야 하고 이부자리를 해줘야 되고 주인 도와주는 나그네가 없대요. 옛날 말에. 그럼 예루살렘 수도에 오면 다 이 집에 와서 얻어먹고 자고 가고 빨래하고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게 와서 멋있게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시온성의 조그마한 다락방 같은 집이 그곳이 마리아의 집이지만 마가라는 요한이 마가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면 헬라의 지배를 3년 300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많이 가졌어요. 그게 마크라는 이름이에요. 원래는 요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쓰셨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인물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한 사람은 그 이후에 약 16년간 더 살게 하셔서 그를 쓰게 하시고 지도자의 역할로 만드셨어요. 자, 오늘은 정말 한국 역사로는 뜻깊은 광고죠. 어쩌면 우리 민족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의 통치하에서 언어 잃어버리고 박살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살려주셨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용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참 전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써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속에 교회관, 교회에 대한 생각, 이걸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교회에 이러고 저러고 결론을 짓지 마세요. 교회는 싸움도 있고 단점이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책 없어, 끝났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가 가져야 될 교회관이 뭐예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에 승리하는 공동체로 지켜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는 그 승리하는 교회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고 충성하면 되는 거고 은혜 주시는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상급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지난 마지막 설교한 대목이 뭐였냐면 자, 목사님들이 경상남도 삼천포라는 데서 모여서 해수욕장에 삼천포 잘 가다가 요새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삼천포 시민들이 와서 대모해. 왜 우리를 그렇게 자식 구렁텅이 시골 어디로 말하느냐. 그래가지고 삼천포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요새는 좋다고 말해야 된다. 어쨌든 그 삼천포 해수욕장에 목사님들이 한 2, 300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갔어요. 이 목사님들의 소망이 뭐냐.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다 총회장 한 번도 못 하실 거고 1년에 한 명씩 되니까 대부분 뭐 큰 교회도 못 하실 거고 자 나이도 들고 이제 대부분 박사를 보내 명예도 못 가지실 거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사실 겁니까? 저기 앉은 목사님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여수에서 왔대요. 오케이 목사님. 목사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인데요. 김치 중에 최고가 여수 돌산 갓김치입니다. 여수에 가면 돌산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난 갓 이렇게 가지고 젓갈을 담아서 김치를 담으니까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목사님은 다른 복은 못 받으셨지만 돌산 갓진 채는 나보다 더 시큰 먹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아멘 하시고 상급은 하늘나라에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해요. 다른 분들도 얘기해요. 아, 우리도 여수에서 온 사람이 여기 상당히 된다고. 자,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름대로의 복이 다 있어요. 내가 교회 섬기고 내가 여기 이 지역에 와 살면서 내가 가진 직업과 직장에 따라서 다 애로가 많아요. 저는 1985년부터 미국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 나 돈 잘 벌고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 비즈니스가 괜찮습니다 하는 분은 한 10명도 못 만난 것 같아요. 지난 40년 사이에 내가 만난 분들은 다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아이고 안 되겠어요. 지난주에도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연합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아 지난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몰랐죠. 이제 4년을 그래 만나서 몇 마디 하다가 그랬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남편이 의사였고 잘 살았어도 자기 처지마다 다 한과 서름과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럼 오늘 읽으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초장에 박살난 교회같이 보이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예? 대책이 있고 무슨 대안이 있어요. 누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줄 거예요? 권세자들이 다 짓밟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용기와 기적의 문을 열으시고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았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쓰신 그릇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런 역사와 이런 교회관을 간직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힘들어요. 우리 인생에 다 나름대로 눈물겨운 고비가 다 있어요.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했는데 자랑할 만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지. 어쨌든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거기서 소망을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